울컥하지 마라.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 있나. 꽃잎은 피고 지고 사랑도 피고 지고 인생이란 강물 같더라. 향기처럼 떠돌다가 사라지는 이슬이더냐. 내 청춘아 가지 마라. 사랑하며 살아보자. 흘러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을 수 있나. 꽃잎은 피고 지고 사랑도 피고 지고 인생이란 강물 같더라. 달려가는 인생 열차야. 내 청춘아 가지 마라. 사랑하라.